기억할게 너와 웃던 순간 난 기억할게 너와 안고 있었던 시간 그리워할게 어디서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게 널 하루가 모자라지고 또 쉬었다 다시 생각해 너와 함께 한 순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넌 내 안에 숨쉬어 그리움을 뱉고 넌 내 안에서 숨을 쉬어 난 모든 걸 잊고 네 그늘에 숨 쉬어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던 건 네가 있기에 멀어져도 난 너를 더 생각할게 그리워지면 질수록 너를 쫓다가 숨이 차시고 널 찾다가 헤매더라도 지울 수 없어서 생각이 나서 다시 난 달려가